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잠비아 독립 52돌시 즈마요 24일 이 나라 대통령 에드가르 룬구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잠비아공화국 사이의 훌륭한 진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확대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것과 잠비아 인민에게 번영이 있기를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